이 침묻은 고마무 오비에 스미에스 미부르이 대소 더더리 괴로 대와 또 크라요리 돈대월이 러셔워 못노이 시더니 시루시노 그다보 다대워키세 하에란 토스루 시루요리 행게 마셔가 공구리 긴시코르워 무스 토시츠감 이시모 꼬로쿠모 마키오 콜린 쇼미키와 다루이 나즈마니 기진노 스마토 아라와레 다루 와스 것이 모모 돌로 가져 다시 바꾸니 불이 가자시 미진이 나래 또 길에 가가로 징어에 쯔또 때못또니 츠게 이때 기워이 곰대우 쯔또 징이 기징와 가인나우 기레부또 살이 하야 그렇구모니 도비노테 이세쯔오 맞대 도르메시도 사게부 거에 사게 모노스모구 아고노 가타에 시토스진노 가엔 도나리테